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평범하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그냥 평범했어 라는 답을 합니다. 뉴스나 칼럼을 읽다 보면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과 같은 수식어들이 눈에 자주 읽히기도 하고요. 평범하다는 건 대체 어떤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곁에 있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은 하나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생일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는 사람,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고 같은 극을 보는 사람, 세상 진지해 보여도 누구보다 잘 웃는 사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들 각자만의 사랑스러움을 갖고 있죠. 평범하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뜻과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하루. 이제부터는 오늘 하루만의 사랑스러움을, 특별함을 찾으려 노력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한양우편함 노래부터 만나볼까요? 비투비 울면 안 돼. 너와 함께 한 지난 겨울 내게 주었던 서툰 편지와 어설픈 첫 기념일 선물 날 안아주면 두 손 잡아주면 내 마음까지 다 녹았는데 이제 내가 아닌 그와 급해질수록 성급해져가 난 괜찮으니 행복해 너만 입가에 미소를 끊지는 마 쉬는 계절이 가고 봄이 오면 잊혀지겠죠 그런 눈으로 관찰 마 난 괜찮아 안 괜찮아 혹시나 혹시나 하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역시나 이제 괜찮다는 거짓말 다 겁이 나 너 없이 나 네가 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 다시 부활하기 힘든 never ending story 나 이별이 슬픈 사랑은 처음이었어 해마다 겨울이 추워지는 이유 아직도 눈이 내리면 뜨겁던 네 눈물 잊지 못해 미안해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젠 널 보낼게 행복해야 돼 난 그거면 돼 날 떠난 만큼 넌 행복해야 돼 이제 난 그 사람 곁에선 울면 안 돼 넌 울면 안 돼 늘 있어야 돼 저 흰 눈처럼 환하게 안녕하세요. 매번 써야지 써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혹시 먹짱이라고 아시나요? 먹는 게 짱조화를 줄여서 먹짱, 저의 별명입니다.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를 주제로 언젠가는 레포트를 작성하고 싶을 만큼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왜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정한 돼지는 먹으면서 먹을 것을 또 고민한다. 그게 바로 저예요. 아침 먹으면서는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디저트를 뭐 먹지? 이따가 집 가면서 붕어빵 먹을까, 타코야키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하루가 부족하다 느낄 때도 많습니다. 저는 막 살이 찐 편은 아니에요. 어려서 운동을 해서 그런가?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식탐은 계속 고민이네요. 저 이러다가 진짜 24시간 내내 먹기만 하면 어쩌죠? 러블리즈 종소리. 딩동댕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상자 울리는 그 소리 끝에 있을 물음표 내게 차차 내 귀에 종소리가 들리게 해줘 이런 설레임의 시작을 알고 싶은데 순간의 그 떨림을 딩동댕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상자 울리는 그 소리 끝에 있을 물음표 내게 차차 내 귀에 종소리가 들리게 해줘 이런 설레임의 시작을 알고 싶은데 향후 편함 일곱 번째 이야기는 맛있는 걸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귀여운 학우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와, 이거 혹시 제 이야기를 누가 대신 쓴 건 아니죠? 사연을 읽는 내내 계속 공감하며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먹는 걸 좋아하는 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줄 아는 혹은 맛있는 음식에 도전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가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뭘 먹어야 맛있는 걸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심은 너무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자분의 고민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렇다면 나만의 운동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디저트를 먹은 날은 꼭 30분 이상 산책하기. 점심을 배불리 먹었다면 저녁은 최소 2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사연자만의 루틴이 생긴다면 더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NCT 117 지금 우리 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에일리의 인스타그램 중. 오케이. B1A4, 오케이. 미리 주고받는 메시지. Tell me, tell me, tell me now. 보면 너만 봐.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청순한 근래 너에 푹 빠져. Show me, show me, show me now. Show me now. 왜 너의 숨소리가 복주문처럼 들릴까? 넌 피할 길이 없어. Amazing 내 사람아. The girl that got in the time. I'm just some head in she got. I wanna get just be mine. Could so, you box like come on you hold your come on. Give me the son of my come on. You want hit your joke. Yeah, go. Let's chat a eaty jolly head mess song.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All the sumo it the now I saw. "전 침대에 누우면 제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맛집 검색하기입니다. 그날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해서 무슨 무슨 맛집 하고 검색을 하죠. 그리고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꾹 눌러 캡처해 놓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제가 다 먹어볼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죠.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난 이걸 알고 있다 하는 든든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혹시 요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화 한 편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셰프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등장하는 음식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입에 자동으로 침이 고인답니다. 아, 안 되겠어요. 저는 얼른 오늘 점심 메뉴부터 고민해야겠네요. 스테이시 퀸 92. She was under the bleachers waiting for me. No, I never get high, but I'm smoking a weed. She been giving this freshman love since last June. The only senior girl with tattoos, and nobody can find out things that we do. She said, put your hands behind your head, let me blow your mind, kid. But don't get too excited. You can call me Stacy, you can call me love, you can call me baby, and all of the above. You can call me late night, and I'll be at your door. You can call me anything or anything you want, just don't call me yours. On a Friday, bell rings. Her parents left last night for Palm Springs. She's got the whole house empty for me. My brother, he needed the car, so I ran down 71st as fast as I can. I'm telling her everything I had planned. She said, I know we've been getting close, we can't get no.